주는 걸까 미스러운 너의 눈치 또 사라지는 너의 그 빈자 봐서 내가 너의 유일한 남자 그도 너의 깊은 왼자 너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못한 이런 곳에서 너 여자를 믿어 이곳의 문제 지금의 우리의 키스보다 가벼울 텐데 사랑은 이제 안 속에 너는 입술의 그림을 남기고 가지 않아 드디어 세 번째 남자라는 걸 선포하고 뻔한 가닥 속 받은 스토리 당하는 결말 Who knows but I really love ya